우리의 태권 부위에 의해 적은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메리도 자기의 몸과 함께 붉은 제국의 본부를 폭파시켰습니다. 훈아, 영희야, 안녕. 산산조각이 난 적의 요새. 그런데 그 잔해 속에 메리의 심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인간이 되고 싶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아직도 뛰고 있었어요. 기어이 메리는 갔구나. 훈아, 메리가 불쌍해. 그토록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데. 어? 이건 메리의 심장이다. 메리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윤 박사님, 이걸 좀 보세요. 아직 뛰고 있구나. 그래, 됐다. 이제 메리와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FM 만화영화음악입니다. 기분이 좋은데요.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가 그리고 메리와 훈이 뭐 음성 다시 들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추억의 TV 만화영화 음악들을 모아봤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곡이었어요. 그 미린의 아동부 합창단의 음성이었는데 그 무적의 용사 로버트 태권브이 1976년에 개봉돼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국 관객 동원 2위를 차지했던 김청계 감독의 작품이죠. 내년쯤에 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다시 한번 상영된다고 합니다. 복원돼서요.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네요. 로버트 태권브이랑 비슷한 시기에 안방극장에서 격돌한 작품이 있습니다. 흔히 이 두 만화영화의 대결을 두고 로봇 국가대표 한일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바로 마징가 Z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궁금증 갖고 있었죠. 태권도 V와 마징가 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또 마징가 Z와 그랜다이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번에는요. 마징가 Z와 그랜다이저를 비롯해서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에 맞서 싸우는 멋진 용사들, 그리고 그 주제곡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마징가제트부터 날아갑니다.

네, 이 첫 곡은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그 마징가 제트의 주제곡이었어요. 마징가 제트 최대 무기는 그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었죠. 전자회전 송곳 펀치의 광자력빔. 그런데 저는요 또 기억나는 게 마징가 제트의 여자친구 있잖아요. 가슴이 곧 폭탄으로 튀어나오던. 이야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리고 마징가 제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초록빛 자음과 푸른 하늘 하나뿐인 인간의 별 지구를 위해서 날아가는 UFO 군단을 무찌르는 바로 그 그랜다이저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섯 형제 독수리 오형제의 주제곡이었는데요. 요시다 다키오의 원작 만화를 1972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방영돼서 정말 커다란 인기를 끌었는데 독수리, 콘도르, 백조, 제비, 부엉이 각기 다른 의상과 별명을 가진 이 독수리 오형제. 근데 사실 거의 여자도 껴있잖아요. 그래서 왜 독수리 오형제냐, 뭐 오남매다 뭐 이거 갖고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 그 지구를 지키는 로봇들이요, 지구를 지키는 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딱 살펴보면 상당히 그 성차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거기에 노출돼 버리고 말았는데 참아야죠. 뭐 참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만화영화 주제가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고 기뻐가지고요. 딴 생각하기 싫은데요. 아 참 마지막으로 들으신 거군요. 우주소년 짱가였어요. 1972년 일본에서 26편으로 제작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짱가 하고 크게 소리치면 영웅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꼭 언덕 위에서 소리쳐야 했다는 거. 야, 산도 아니라 빌딩 꼭대기도 아니라 언덕 위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바로 우주소년 아톰이었는데요. 1963년에 처음 방영된 일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데츠카 오사무 감독이 이 아톰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방영됐었어요. 1970년대에도 한번 방영했었고요. 한 80년대 말쯤 그때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쯤이었죠. 그때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항상 이 음악이 들렸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이번에는 일본 니폰 애니메이션에서 세계 명작 동화 시리즈의 일환으로 만든 만화영화 4편에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으실 곡은요. 늘 공상에 빠져 사는 주근깨 소녀 빨강머리엔. 이 중에서 초록지붕집의 N에서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N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마릴라의 결심, 그리고 행복한 N의 표정,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대자연에게 기쁘게 인사하던 N의 모습, 귀로 한번 감상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줄까? 우린 너를 이 집에 두기로 결정했단다. 그런데 그건 네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쓰고 고마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너 왜 그러니? 저 울고 있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기쁘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하얀 길이나 벚나무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기분에 비한다면 기쁨이 이상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요? 아주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전 열심히 해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그건 네가 몹시 흥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기 있는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해라. 넌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웃고 해서 너무나 단순한 것 같구나. 그래, 넌 이 집에 있게 되는 거야. 우리도 너한테 해줘야 할 일은 다 해줄 거다. 학교도 다녀야 되겠지만 이제 곧 여름방학이니까 9월의 새 학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 이리 나와 놀자꾸나. 엔, 이리 와. 이리 나와라. 이리 와요. 어딜 가는 거냐? 누네왕에게 인사하고 계세요. 이 집에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 이제 잠깐만. 곧 들어올게요. 네, 방금 전에 알프스 초원을 뛰놀던 하이디, 그리고 루벤스 그림을 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던 네로와 그에게 파트라슈, 엄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소년 마르코를 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1970년대 중반 애니메이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프란다스에게 엄마 찾아 산만리, 이 만화에서 그 주제곡을 차례차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 27시 FM 영화음악은 이렇게 추억의 TV 만화 영화 그 주제곡들을 만나보는데요. 어떠세요? 막 마음이 다시 막 어려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당시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만화 영화 주제곡만 들리면 막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가던 그런 생각도 막 드네요. 이번에는요, 들장미 소녀 캔디, 또 요술공주 세리, 왕눈이와 신밧드, 꼬마 자동차 붕붕이를 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야, 이거 같고요. 그 쓰쓰새 같은 것도 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랫말처럼 항상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공 캔디. 미즈키 쿄코의 이야기, 이가라시 유미코의 그림을 통해서 탄생된 작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었는데요. 사실 이 캔디는 TV 만화 영화로 보기 전에 그 만화책 있잖아요. 9권짜리 그 만화책이 더 손때 묻게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봤죠. 전 아직도 제 집에 가면 책상 서랍 열쇠로 잠가놓는 보물함 안에 캔디 만화 카드들이 있거든요. 만화 카드들을 그때 모았었어요. 요즘은 뭐 포켓몬 시리즈 애들 모으는 것처럼 당시에는 캔디 만화 엽서, 캔디 만화 카드를 모았었는데 그 캔디가 자랐던 고아원 포니의 집, 그 아주 쿨하고 멋있는 그 테레우스, 귀공자 같은 꽃미남 안소니, 그리고 자상한 알버트 아저씨. 뭐 그 당시에는 거의 문화적 코드였죠. 테레우스랑 안소니 그리고 캔디 모두. 물론 캔디가 신데렐라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그다지 예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캔디가 그렇게 늘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참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요술공주 세리는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온 주인공. 야, 그러니까 공주는 공주였어요. 우주의 한 공주였는데 이 세리는 요술 만화의 원조였죠. 이후 요술공주 민키, 세일러문처럼 이렇게 변신하는 마법소녀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전 아무래도 이 세리만한 그런 공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공주 같지 않으면서 공주였잖아요. 요술공주 민키라든지 세일러문은 너무 이렇게 겉모습도 정말 공주스러웠어요. 근데 세리는 그냥 평범했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왕눈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이 개구리 소년. 외롭고 슬플 때는 피리를 본다. 야, 이 왕눈이. 아름다운 소녀 아로미가 친구로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 소년 왕눈이와 소녀 아로미가 성년이 된 후의 만화를 봤어요. 보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왕눈이가 꼭 주지사님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두 눈은 막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아로미는 글쎄 무슨 슈퍼모델처럼 굴곡이 엄청난 그런 여자가 돼 있던데 눈을 좀 버린 감이 있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구리 소년 왕눈이 착한 소녀 아로미를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개구리 소년 왕눈이는요. 타츠노코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오형제, 또 이상한 나라의 폴, 정의의 소년 캣산 이런 만화들 다 제작했답니다. 그 개구리 소녀 왕눈이는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 가사가 우리 어린 시절에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해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신바트의 모험 그 다음 곡으로 들어봤는데요. 신바트야 오늘은 어디로 가나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 보따리 별처라 별처라 너의 모험담 이거 앞서서 그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거가 있었죠.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하냐 암기하지 못하냐가 당시 똘똘하냐 똘똘하지 못하냐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되곤 했었었는데 어린 꼬마 신바트가 펼치는 그 환상적인 모험담이 참 근사했습니다. 신바트와 40인의 도적이 그 원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이 바로 꼬마 자동차 붕붕인데요. 꽃향기만 맡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 자동차죠. 이런 자동차만 있으면 정말 기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붕붕 타고 요즘 아이들도 이 꼬마 자동차 붕붕 노래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만화는 못 봐도 이 노래만은 명작 동요로 남아서 아이들 특히 자동차 좋아하는 꼬마 남자 아이들의 그 넘버원 히트곡으로 남겨져 있답니다. 자, 다음 곡들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두운 운명을 따버리고 빔 요괴 인간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 가슴에 황금 박쥐를 새긴 주인공이 남극을 무대로 해서 나쁜 과학자 나조 일당과 싸우는 공상 모험 영화였죠. 황금 박쥐의 주제곡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악과 싸우는 새 요괴 인간 벤베라 베로 이야기. 이 요괴 인간 이 두 곡은요 작은 별 가족이 노래와 연출을 맡았었는데요. 작은 별 가족 요즘에는 이게 누구야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황금박쥐 요괴 인간 나왔을 그 당시에는 작은 별 가족들이 굉장히 한 가족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마치 마이클 잭슨의 가족들처럼 대단히 이렇게 가창력도 있고 또 독특한 한 멤버들이었는데 이 작은 별 가족 중에 막내 아들 강인봉 씨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클래식에 보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음악이 이 노래가 아주 인상 깊게 흐르죠. 이 노래를 부른 자전거 탄 풍경의 리더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은하철도 999는 김국환 씨의 노래로 들어봤는데요. 그 저기 타타타라는 노래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김국환 씨가 그 노래로 인기를 얻기 이전에 바로 이 은하철도 999를 비롯해서 많은 만화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은하철도 999는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마스모토 레이즈의 대표작입니다. 소위 그 재패니메이션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 용감한 소년 철이와 메텔이 그 이야기의 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은하기차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가는 먼 여행을 떠납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고 끝없는 모험을 겪으면서 철이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기계인간으로서의 영원한 삶보다는 인간이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철이와 메텔의 이별씬에서 메텔이 이렇게 말하죠. 안녕, 나는 너의 소년 시절의 꿈에 있는 청춘의 환영일 뿐이야. 미래소년 코난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978년에 연출한 TV 만화 영화입니다. 손가락을 발가락처럼 사용하는 그 괴력을 지닌 코난 그리고 그의 더벅머리 친구 포비 그리고 라나 전쟁 때문에 파괴된 지구의 미래라는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 하야오 감독의 시선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희망적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은하철도 999라든지 미래소년 코난은 뭐랄까 TV 만화 영화가 주로 가지고 있었던 좀 단순한 이야기 구성에서 좀 벗어났죠. 뭔가 철학을 담고 있고 어떤 이 지구 우리 사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생각할 거리를 남겼던 그래서 어른들도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M 영화음악에서 띄워드리는 TV 만화 영화 주제곡은 바로 개구쟁이 스머프입니다. 벨기에 작가 피에르 클리포드의 원작 만화를 1981년에 총 256편의 그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로 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방영됐죠. 아, 그때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머프들이 모여 사는 숲속 마을에 파란 난쟁이 스머프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협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죠. 거기에 고약하지만 좀 멍청한 마법사 가가멜이 있는데 스머프를 잡아서 먹거나 금으로 만들려는 그런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여기 이 스머프들이 뭐 두더리 스머프부터 시작해서 파파 스머프 뭐 여러가지 스머프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만화를 보고 나서 친구들끼리 각자 그 별명을 나눠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스머프는 그 파파 스머프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정신분석학적인 분석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그 스머프들의 사회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또 불합공동체 평등사회라는 점 때문에 어떤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염원을 담은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미국 테마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머프가 오늘 FM 영화 음악 추억의 TV 만화 영화 주제곡 마지막 곡입니다. 이 스머프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기분 좋은 시간이었죠?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I'll get all of you if it's the last thing I ever do.